시간 첫 만남 아쉬웠었어. 우리 두 번째 만남 대화가 길어져 서로 통하는 느낌이 좋아서 기다림이 힘들어 네가 너무 보고파서 너무 떨리는 맘 우리 설렌 각일까 내가 어디가 좋아 알고 싶은 걸 설레는 느낌이 나를 반겨주잖아 더 알고 싶었죠 Girl let me love you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가 서로 통하는 느낌이 좋아서 기다림이 힘들어 네가 너무 보고파서 너무 떨리는 맘 우리 설렘 각일까 내가 어디가 좋아 알고 싶은 걸 설레는 느낌이 나를 반겨주잖아 Girl, let me love you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가 고백할래 햇살도 널 보며 웃어주는 걸 이런 날이 좋아 고백하기엔 너도 나와 같은 맘 너도 나와 같을까 이런 느낌 이런 설렘 너와 같이 느끼고 싶어 내가 어디가 좋아 알고 싶은 걸 설레는 느낌이 나를 반겨주잖아 더 알고 싶었죠 Girl let me love you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가 내가 어디가 좋아 알고 싶어